새해가 되었네요. 새해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?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해요.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려고 해요. 좋은 생각이네요. 저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해요.